H UBS.어느 날 하늘에서 날저기가 떨어졌어요. 제목, 앞으로 빨리 감기. 날씨, 어제보다 맑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개강 첫 주차는 잘 보내고 계신가요? 여전히 한낮에는 해가 쨍쨍하지만 칼날 같던 햇살도 한풀 꺾이고 숨막히던 습기도 좀 가신 것 같아요. 이제 저녁에는 제법 선선하기까지도 하고요. 저는 계절에 따라 듣는 노래가 엄청 바뀌는 편인데요. 최근 개강 전 몇 주 동안 꽂혀서 들었던 노래가 있습니다. 대체 어떤 노래냐고요? 바로 가수 전소미의 Fast Forward라는 곡이에요. 저는 여름에 주로 하우스 장르의 곡을 찾게 되는데 4분의 4박자 비트에 발걸음을 맞춰서 걷다 보면 조금 시원한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거든요. 사실 제가 최근에 이 곡을 계속 들었던 이유는 한 가지 더 있답니다. 시원한 비트만큼이나 가사도 꽤나 귀엽거든요. 대체 어떤 가사인지 궁금하시죠? 그럼 같이 들어봐요. 전소미의 Fast Forward. I'm your future lover. 타락한 밤 너의 ruler. 영화 속 달콤한 promise. 믿지 않아, let's be honest. Yeah. 두리번 so when it feels so right. 닿지 않아도 이미 느끼잖아. 나 볼 건 없어 when it feels so right. 이 위를 봐, I'm your goddess. Yeah. How many lovers do I go through to find you? How many heartbreaks I take just to get to you? K-테이프로 음악을 들을 때 듣고 싶은 노래를 들으려면 빨리 감기 버튼을 눌러야 하잖아요. 그것처럼 너를 만나기 위해 수많은 사람과 시간을 빠르게 지나쳐 여기까지 왔다고 이야기하는 가사가 너무 귀엽지 않나요? 사랑의 목매기보단 진짜 내가 너 만나려고 여기까지 왔다 하는 자신감에 가득 찬 가사가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 여러분은 만약에 시간을 빨리 감아서 미래로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전 혼자 침대에 누워서 망상하는 걸 즐기는 편이라 어렸을 때부터 과거나 미래로 가는 상상을 많이 해보곤 했어요. 한창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고등학교 시절에는 아무것도 모르던 유치원 시절로 되돌아가거나 눈을 감았다가 딱 뜨면 입시가 다 끝난 대학생이 된 시점으로 시간이 옮겨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마 불확실한 미래와 반복되는 일상이 너무 힘들어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합니다. 다이나믹 듀오의 나인틴. yeah. 아버지의 담배 연기가 내 wake up 거실엔 엄마의 새벽 기도 낡은 인스펙 백팩엔 CD 플레이어 물감 사비 연필과 탐보 예술가를 꿈꿔 아그리파 빛과 그림자까지 외워서 그리던 미술학도 시험 점수 턱걸이 문제집을 깨끗 본능적으로 거부했던 공부는 너더리 집에 오면 혼자 밥 대신 초코파이와 우유 말랐게 입시생은 저녁까지 자유 책장에 수집한 시린 페런트 어드바이서리 먼 땅의 음악 소리를 주유한 덕에 입시 지옥에서 천국으로 직행 숨겨놨던 그녀들의 뒤태를 훔치고 뜨거운 밤이 식으면 다시 담배 연기로 Now wake up and go When I was 19 When I was 19 1981 something When I was 19 Yeah When I was 19 1981 something 흙 먼저 씹으며 허구한 날 농구 새까맣게 탄 얼굴은 농부 열심히도 포기도 못해 중간층을 뱀돌았던 공부 평범했던 고등학생 음악이란 오무에 빠지기 전까진 태즈 보이스보단 휴스키드 흔해 빠진 발라드 보단 비즈맨 블루스티 해머부터 시작해 닥터 드레인 스투피 CDP 속 비아치가 들려주는 이야기가 멋있어 뜻 모르고 따라한 게 시작이야 공짝 맞는 친구 소수 서로 VIP야 틈만 나면 집합이야 스윕 시리샵 상학교의 선입 방아 쟤네 반전 힙합이야 소울스 매거진의 FKM 보곡 이태원 틴틴 앞그룹 앤 수시 후리고 몇 년 전에 그렇게 바라던 대학생이 된 지도 어언 2년 차가 된 지금 이젠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도 그렇다고 미래로 훌쩍 빨리 감기 하고 싶지도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지난 과거에 단 하나의 후회나 아쉬움도 없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내 미래가 궁금하지 않거나 기대가 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예전에는 후회가 없는 선택을 하는 게 최선을 다하는 건 줄 알았는데 후회 없는 선택이라는 건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선택지더라고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니까 지난 시간의 후회도 어쩔 수 없는 거다 싶고 어쩌면 지나온 거절과 낙담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딱히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은 더 이상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전에는 예상 가지 않은 미래가 불안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원래 내일이 그런 존재라는 것에 익숙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I see you walking down the street 우효의 Grace coming back inside I know you're wondering what all this means to you Breaking down tonight But do you know how much it hurts To see you closing back that door I love you, love you, love you Just the way you are Love you, love you, love you The way you are There's nothing in this world that I would ever want Well 오히려 내일이 어떨지 모르니까 오늘에 집중하고 내일에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가끔씩은 미래를 한번 들여다보고 싶은 유혹도 있지만 사실 그런 건 불가능하기도 하고 원래 선물은 포장지에 쌓여 있어야 받을 때 더 기쁜 법이잖아요. 하루하루를 새로 받은 선물의 포장지를 뜯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꽤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매일 새로운 선물들을 즐겁게 뜯다 보면 어느새 내가 꿈꾸고 바라던 순간으로 점프해 있지 않을까요? 물론 학기 중에 몰려오는 과제들과 여러 일들이 마냥 선물 같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 이번 학기도 즐겁게 잘 헤쳐나가 봅시다. 내일도 모레도 새로운 선물이 기다리고 있다는 즐거움과 함께요. 그럼 여기서 오늘의 날저기를 마칩니다. 오늘의 목소리는 임세윤, 음향은 문예인이었습니다. 2023년 9월 5일 화요일, 권유나 씀.